무슨 말이라도 해. Please don't, please don't say goodbye. Please don't, please don't say goodbye.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어. 그대로 내 곁에 있어줘. Please don't, please don't say goodbye. Please don't, please don't say goodbye.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어. 내게 한 번 더 기회 줘. 난 네 눈만 봐도 다 아는데 손짓만 봐도 다 아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. 왜 자꾸 속이려 해. 어설픈 거짓말로 왜 날 더 자꾸 아파해. 더 이상 내게 뭐라 말하지 마. 지겨운 표정 그만해줬음에 나도 힘들어. 너와 뭘 하던지 나도 힘들단 말야. 울고 싶은데 널 보며 웃는 걸 잡고 싶은데 넌 그게 아닌 걸. 하루 종일 이 생각에 난 복잡해. 미칠 것만 같아 무슨 말이라도 해. Please don't, please don't say goodbye. Please don't, please don't say goodbye.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어. 그대로 내 곁에 있어줘. Please don't, please don't say goodbye. Please don't, please don't say goodbye.